우리나라에서 나무모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의 힘으로 장성 이깔나무, 수삼나무 등 산림복구에 필요한 수십종의 2,500만 요구루의 나무모를 자려오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량강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양묘장들을 훌륭히 꾸리고 남모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지난해보다 1.3배나 되는 수천만 그루의 남모를 생산했으며 함경북도의 시군 양묘장들에서도 남모 생산을 힘있게 벌여 많은 성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